燃えて Blossom back の素晴らしい Together 待ち合えて Solo and make it look back よ恥じろ踊み찾아올때오직난너의온도를기억해별들이감싸안고있는곳그곳으로가고있어 I'll be there 난내맘에맺혀고싶어동들때하늘과햇살처럼시간과함께우린달마다결국엔하나가되우길바 I'm like a bird 날아갈게네목소리들리는곳어디든지 In the air 어디서든우리마주하는이순간 세상 어디서도